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요즘 잠이 잘안 와요? 근데 약을 먹었어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 최면을 통해서 저는 이제 치료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최면이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그 시간대에 어떻게 보면 예약이라고 많이 하죠. 예약 걸듯이 잠을 잘수 있게 그렇게 최면을 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조금 피곤함, 잠을 못 자서 피곤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피곤함을 없앨 수 있는 최면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습관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예약 이런 식으로 좀 거는 최면을 추천을 많이 해드려요.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조금 피곤함만 없애고 싶다고요? 아, 일하는 것 때문에 조금 고정적으로 자는 게 힘들다. 혹시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뭐 물론 말하기 힘드시면 말씀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아, 연예인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쩐지, 아, 예쁘시길래, 그냥. 자, 그러면 피곤함만 없애드리는 그런 최면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너무 피곤해서 이제 조금 힘드실 때, 그럴 때 찾아와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최면을 통해서 몸에 있는 피로도나 또는 자꾸 조금 불안한 생각들 때문에 잠을 자꾸 못 이루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없애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제가 진행을 할 건데, 저기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누워주세요. 자, 너무 최면에 빠져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깊은 잠에 잠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잠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편안하게 누워주실게요. 자, 편안하게 누워서. 이제 당신은 잠에 들게 됩니다.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아주 깊은 잠을 꾸게 됩니다. 누가 건드려도 지금은 절대 깨지 않게 되죠. 들리시나요? 자, 이제부터 질문을 할 건데, 보이시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어떤 게 보이세요? 혹시 보이시는 장소에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울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손으로 이마를 건들 때, 제가 건드릴수록 당신은 점점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건들면 점점 기분이 좋아져요. 이번에는 제가 코를 문지르면 당신은 웃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제가 당신의 코를 문지르면 당신은 웃음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번엔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기분 좋았던 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보이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놀이동산이 보이고, 옆에 친구들이 보이고, 맛있는 츄러스와 구슬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고, 자, 꿈꿀 때는 이제 항상 이렇게 기분 좋은 당신이 느꼈을 때 가장 기분 좋았던 때로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가면서 더 깊은 꿈을 꾸게 돼요. 나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최면을 이렇게 악용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정말 이 여자 너무 갖고 싶다. 정말로. 너무 사랑하고 싶다. 당신은 이제부터 나를 마주칠 때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나의 여자친구. 그리고 나는 당신의 남자친구가 됩니다. 만날 때만큼은 정말 너무 행복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자,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여기 병원인데 내 직장인데 자기하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 자기 왜 이렇게 오늘 저돌적일까? 문이 아직 안 잠겼어. 이제 잠갔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미안해. 죄책감 때문에 안될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미안해. 당신은 깊은 잠에 건드려도 깨어나지 않는 잠에 잠듭니다. 당신은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전보다 더 진솔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최면을 통해 저의 고백을 듣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마음과 방금 했던 당신에게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해서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깨어납니다. 미안해요. 이제 그 사실 다 알게 됐죠. 책임지라고요? 책임을 물을까요? 어떤 거든 책임지겠습니다. 본인을 책임지라고요? 제가 물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정말 정말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그럼 확실히 책임지고 아까 하려던 거 마무리 지으라고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벌로 제대로 할게요. 열심히. 책임지라는 말에 3개월만 만나봐요. 3개월이 지나고 그때도 받아줄 수 있다면 우리 그때 결혼해요. 사실 딱 들어왔을 때첫 번째 너무 예뻐서 반했어요. 두 번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로 체면을 걸고 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정식으로 고백하고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이 짧아서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네요. 그 실수 다 갚을 수 있게 평생 다 갚을 수 있게 함께 해줬으면 해요. 이제 오늘부로 체면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하려고요. 어차피 이 일을 돈 때문에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이 일이 정말 좋아서 했는데,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하려고요. 이제는 다신 안 그럴게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해요. 정말로. 정말. 평생 책임질게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